갑자기 싹 I'm still in 맘에 꽂혀 You are gonna love me 결정적인 때의 발을 드러내는 타임 너와 두 눈이 마주쳐도 난 흔들림이 없어 너 내 사랑하는 게 죄라면 범인은 후 You never know Baby 헷갈려 헷갈려 헷갈리겠지 넌 결국엔 내 거라는 거야 내게 되겠지 넌 이제 finally finally 택할 시간이야 벌써 어느새 또 맘이 되었습니다 Hurry up, baby, catch me if you can.